잠든 나를 안아줘 날 안아줘 하고 싶은 말은 좀 참아줘 좀 참아줘 내가 잘못한 건 눈 감아줘 오늘만큼만은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줘 다 받아줘 사람들을 밀었다 세상은 다 밀었다 오늘 밤은 지쳤다 이젠 다 이젠 거짓말은 지쳤다 웃는 내가 싫었다 햇살이 참 길었다 위엔 좀 위엔 I'll be back 웃는 얼굴로 내일의 아침에는 I'll be back 웃는 얼굴로 널 행복하게 하는 잠든 나를 안아 하고 싶은 말은 좀 참아 내가 잘못한 건 눈 감아줘